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자, 시장 흐름, 오늘 시장 반등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는 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코스피는 지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 그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해 주시죠. 네, 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지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크게 메리트를 느낄 만한 시장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뭐 종목별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서 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제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종목군들의 좀 랠리가 나타난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제일모직까지 전반적으로 좀 부진에 빠진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죠. 금액 기준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선물시장 쪽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속도를 좀 제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거래대금도 줄어들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정도 나올 수 있는 또 하나 이슈 변동성에 일단은 한발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업종별 지금 매매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등락과 상관없이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의 종목군들을 사고 있고, 또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군들도 일부 편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화학 업종의 종목군들도 사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시면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네이버,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종목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 종목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매도 종목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뭐 종목 장세의 성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선호 종목의 상대적인 강세가 뭐 기관이 가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오늘 현대모비스의 강세 흐름과 함께 네이버의 강세, 이두 가지를 좀 네.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현대,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다시 한번 어제 이제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여전히 이제 아주 초강세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낙폭을 보여줬던 LG 디스플레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저 정도 올라갔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제 이제 또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어봤어요. 어제 드디어 이제 자몽의 이슬, 이거를 먹어봤습니다. 자몽의 이슬을 먹어봤는데, 이건 무학보다 더 좋으네. 그래요? 네, 무학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뭐야, 수나리하고 무학이 있으면 그 사이에 딱 포지셔닝 하는 게 지금 자몽의 이슬인데, 수나리는 너무 너무 달다. 달다. 네. 그리고 이제 무학은 약간 뒤끝이 쓰다라는 건데, 그거를 잘 배합해서 달지도 않으면서 뒤끝이 쓰지도 않은 이제 그런 소주인데, 그러려고 맨 마지막에 네. 내는 모양.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몽의 이슬 같은 경우가 딱 먹어봤더니, 장점이 어떻게 먹었냐면, 맨 처음에는 소주잔에다 먹었어요. 아저씨, 맥주잔 주세요. 얼음 넣어서 맥주잔 주셔서 각 1병씩 따라서 맥주잔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리큐르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저도주 리큐르를 그런 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하이트진로가 그래서 오늘 잘 나가고 예. 오늘 그래서 하이트진로 가는 게 어제 딱 먹어보니까 아, 이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통 가면은 한 6명이서 가면 소주 한 3병이면은 그냥 기분 좋게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한또 이렇게 시켜갖고 한 6병 시켜서. 근데 어제는 그 소주만 한 8병, 9병을 먹은 것 같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맥주가 안 팔리겠어요, 이제. 맥주가 좀덜 팔리죠. 예, 그래서 딱 당연히 보니까 이제 섞어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맥주는 덜 팔리고, 대신에 어쨌든 간에 자몽의 이슬이 더 좋다. 그리고 요거는 된다. 이거 시청자분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강세,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에서 외국인 매수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외국 매수세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강도는 세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리스 이슈도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니까, 시장에서 너무 남아있는 이슈, 과연 뭐 금리 외에는 또 뭐가 있을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잘 알고 계시죠? 뭐 이학용 앵커님, 지금 보게 되면 이학용 앵커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이학용 앵커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보게 저거를 올려야 되는데, 두남 이 마켓11이 팟빵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바빴어요. 제가 바빴고, 두 번째는 이 작업을 제가 최근에 안 했었는데 다시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또 노트북 있던 게 그 노트북 하드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작업을 못 했는데, 오늘 월요일 화요일 거 지난주 금요일 거 못 올려드리고요. 못 올려드리고 오늘 거부터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학영 위원님은 휴가가 아니라 휴가를 또 가시려고 하나 봐요. 본인은 출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휴가를 또 가려는 수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요일은 전지현대이죠. 자몽마트에 있습니다. 수요일은 전지현대. 자, 넘버 투 애널리스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시장 휴가를 가시면서 딱 당부하고 가신 말씀이 있었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꼭 넘버 투로 계속해서 언급해 달라라고 이제 가셨는데 그냥 넘버 투 아니죠? 글로벌 넘버 투, 글로벌 넘버 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질문이 보니까 왜 이렇게 코스닥이 강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지금 뭐 그 전에 지금 그 외국인 매수세가 그리스 그 리스크온 이렇게 되는 구간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한가요? 외국인 매수 이렇게 세게 안 들어오죠? 아, 예.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일단은 저번 주에 FOM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 정도 맞은 것 같고요. 네. 반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반 정도 맞은 거는 FOMC 보도문에 나와 있던 그런 변화들. 네. 그런 부분들은 생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FOMC 보도문의 문구들을 보면 분명히 매파적이었고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표명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와 고용시장의 회복 강도가 강화된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해지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근데 그런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이랑 문맥은 비슷하지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차이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연준 의장의 고유의 성향이 약간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고유의 성향은 뭔가 약간 굉장히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나와 있는 뚜렷한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직관보다는 나와 있는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 저희들이 틀린 부분은 시장의 판단이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옐런 의장이 생각보다 보도문은 매파적이었는데 이 기자회견은 생각보다 약간 비둘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장에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FOMC 보도문 이후에 별로 안 나타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러고 그리스 문제가 닥쳤는데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리스 문제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리스 문제가 터져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로존은 금융기관들의 그리스 익스포저가 2012년에 한 252억 유로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82억인가 82억 유로로 많이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칠 게 별로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ECB가 돈을 먼저 뿜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가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데 이게 불이 번질까 봐 걱정인데 문제는 ECB가 이미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많이 번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발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었고 ECB나 아니면 유로존의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책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물을 뿜고 있고 유로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다 QE는 무제한 양적 완화는 QE가 그러니까 물을 이미 쏘기까지가 힘들었는데 이미 쏘고 있는데 더 뿜는 건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불이 안 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어저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ECB가 파국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 긴급 유동성 한도를 자꾸 늘려주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급한 사람은 어떻게든 파국이 안 난다는 생각하면 유럽이 급하지가 유로존 집행위원회가 급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선택적 디폴트도 허용하겠다. 예. 디폴트 이후에 7월 20일까지도 협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익스포저가 예. 줄었고요. 네네. 안 번진다. 그리고 너 때문에 스페인이 버릇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 정도쯤이야 날려. 네, 이제는 아니, 우리가 그때는 네.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유럽,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최악의 컨텐지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이 안 거칩니다, 지금. 네네. 세금을 안 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예. 예. 어차피 디폴트 될 거. 디폴트 내서 뭐 하냐. 이게 문제는 그리스는 시스템 리스크가 이게 진짜로 약간씩 현실화 되는 겁니다. 나라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가 만약 유로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 그러면 뱅크런에. 시스템이 진짜로 깨지기 시작. 마비가 오겠죠. 지금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안 내고 네. 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문제는 그리고 그리스가 준비가 안 되는 게 진짜로 나가고 싶으면 드마크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분명히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양보의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약간 특히 이머징 시장들을 약간 반등시킬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날짜로 따지면 7월 초부터 코스피로 따지면 2100부터는 잘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요? 코스닥을 더 잘라. 코스닥을요?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봤을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세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어디에 지수를 타겟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100에서부터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더 빨리 잘라야 되고요. 기간은 코스닥은 어디 포인트로 얘기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성이 세니까 유동성이. 네.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7월부터는 잘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FOMC 보도문을 분명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 주만 그러면 더 이상 주식시장을 띄울 더 좋은 모멘텀은 도대체 뭐냐.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호재가 강해져야 됩니다. 남은 호재가 뭐죠? 남은 호재가 뭐죠?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경기가 좋아진다.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긴축이 옵니다. 중간에 이거를 한번 겪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경제 데이터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데이터 중에 제조업 경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임금이 뜰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저번 주에 보도문이 발표된 다음에 데이터들을 한번 쫙 보면요. 연준 의장은 굉장히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게 나온 제조업 데이터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의미가 뭐가 있냐면 제조업 데이터 중에 가장 빠른 선행성을 갖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의 3분의 2의 확률로 선행합니다. 네. 필라델피아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제조업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7월 1일 날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경기 선행지수 데이터 좋았죠. 경기 선행지수는 사실 미국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는 별로 의미가 크게 없지만 뭐 그렇다는 넘어가는데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최근에 주택 데이터입니다. 제가 주택 시장 좋더라고요. 예, 작년에 잠깐 이게 미국 주택이 흔들리는 거는 작년에 이제 테이퍼링 하고 미국 국채금리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미국 주택 시장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임대료랑 주택 가격이랑 너무 많이 벌어져서 실제로 실구입 수요가 일어날 거다. 네. 이러면서 은행 대출도 좀 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데이터에 그런 게 확실히 잡히고 있습니다. 5월 기준 데이터 보시면 많이 증가한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리파이낸싱으로 이게 판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손바뀜 스위치가 일어난 것도 판매로 잡히니까요. 근데 5월 데이터 보시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젊은 층의 주택의 실제 구입이 전체 거래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정확하게 32%죠. 실제로 집을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한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거든요. 금리가 네. 조금씩 올라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주체들이 여기에 대한 내상을 보이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오른다 좀 있으면 네. 그러면 이게 연준이 행동으로 가는 게 문제는 연준이 행동으로 가기 전에 보도문에서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미국 채권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저께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 꽝 위로 떴습니다. 이게 지금은 주식시장도 이게 잠깐 환희에 차면 관성이 세져가지고 보시면 주식시장의 꼭지는 채권시장이 알려주거든요. 사실 경기의 바닥은 주식시장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도 엄청난 조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화에는,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의 스타일 로테이션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공모주 시장, 비상장 시장, 그로스, 중국 공모주 시장, 뭐 이런 쪽 봐도 글로벌리, 대안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의 네. 상승이 이런 것들을 체인지 시킬 거라 좀 최근에 보고 있고요. 뭐 공모 시장 보면은 애들 그 받는 게 막 PR 35배, 40배 이거 달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 현재 지금 뭐 70에 받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무섭겠죠. 예, 그 지금 공모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보게 되면 35배 정도는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아주 당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적용을 해줘. 또 시장이 웃긴 게 거래소에서 예, 그러니까 예. 왜 35배냐 얘기하면 예. 딴 거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이게 대안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금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실적이 나온 애들아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안 나오는 애들은 이 사람이 가격이란 걸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비싸고 이렇게 보면 싸고 막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닝레터 보시면 네네. CDS도 있고 막 국채 금리도 있는데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네. 국채 금리 그러니까 신용도가 누가 더 높은지 이탈리아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아침에 모닝레터 보시면 이탈리아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페인이 그래도 조금 더 낫던데 아니 이탈리아가 좀 더 낫지 않나? CDS를 보시면 이태리가 110이고 예. 스페인이 89입니다. 아 스페인이 더 높구나 더 높구나 신용도가. 근데 국채 금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차이가 왜? 없더라고.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다 비슷하고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고서. 왜 그러냐면 예. 덴마크나 스웨덴 국채가 독일 국채보다 이게 신용도가 높거든요. 사실은. 근데 독일 국채 금리가 더 낫습니다. 역시 낙농업을 해야 되는구나. 호주랑 싱가포르 있는데 예. 호주 국채 금리가 더 낫습니다. 예. 신용도는 똑같은데. 네. 얘가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거를 프리미엄 주고. 왜? 여차하면 팔기 쉽게. 글로벌 채권 매니저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실제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근데 현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채권 펀드가 그럼 현금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동성 많은 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4월 24일부터 시작해갖고 6월 16일까지 왔던 조정 이거 조정에 대한 쪽이 이 조정에 대한 흐름이 금리와 관련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시작 잘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쵸, 고점 그 대비해서 딱 보게 되면 한 8.2% 조정 들어왔었더라고요. 아, 그쵸. 뭐, 예, 코스피는 예. 그렇죠. 근데 또 올라왔으니까요. 또 예.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뭐 네. 이 세상이 무너지는 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소화해내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 안에 아직까지 소화를 안 했다. 예, 지수 예. 안에서 지수는 10%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예. 영역인데 안에서 이게 예. 섹터 로테이션이 한번 일어나.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아, 근데 조금 보시면 그때도 이제 조그만 네. 시클리컬 중에서도 큰 거는 나중에 일어나고 조그만 것부터 먼저 그 말씀 주신 화학주. 예, 화학주만 좀 가죠. 예. 철강국 같은 예, 거 보시면 조그만 것들은 예. 시작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직 그런 쪽에 사람들이 경기가 빨리 좋아져 긴축에 대한 공포를 아직 못 느껴가지고 배팅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넘버를 보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으니까 조그만 것부터 이제 얘는 공급도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가벼워. 그러니까 조금씩 밸류에이션 피벌 뭐 0.5배인데 그러니까 뭐 그 조그만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네. 불이 그쪽에서 이 중형주까지 간 다음에 이제 조금씩 큰 흐름의 로테이션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경기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라는 예. 신호일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도 미국의 핵심 물가라고 볼 수 있는 뭐 주택 가격, 렌트비 이런 거 점점 오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유가도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반기에 물가가 좀 오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금 투자라든지 실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금이 생산 원가가 뭐 그 퍼스트 티어들이 한 1,200불 정도 되고요. 아니죠. 퍼스트 티어들이 한 800불 정도 되고요. 네. 가장 큰 애들이 네. 덩치 작고 좀 서티어 정도 가면 한 1,200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금 수준은 생산 원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룸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인플레이션 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별로 이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데 올라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왜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게 강화되기가 조금 느리거든요,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차라리 금에 투자하실 거면, 금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 가격 자체에 배팅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은 움직이는 동력이 네 가지거든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헤지. 지금 이건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했지. 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실수요. 경기 좋아지면. 이거 좀 생긴다. 실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건 더 강화되긴 힘들다. 그러면 실수요. 이거는 Q를 자극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P기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글로벌 금강 기업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최근에 뭐 뉴먼트 마이닝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는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금 가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면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금 ETF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분할 투자를 해보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채권에 한 뭐 30, 주식에 한 5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체 자산에 뭐 한 30 정도 있었다. 근데 그 채권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안한 흐름이라면 채권의 자산을 서서히 뭐 금과 같은 그런 대체 자산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떠냐 뭐 그런 의미에서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포트폴리오의 그 베타를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라면 예, 굉장히 나이스하죠. 금이 전통적으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험자산이랑 반대로 가서가 아니라 원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특히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을 넣으면 포트폴리오 베타가 쭉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 3년 동안 금이 베타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그렇죠. 베타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멘텀보다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헤지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동성이 너무 이렇게 강력한 유동성을 낼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금이 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 2년 동안 2,000불에서 1,000불 가면서 그 부분을 다 반납했고 금의 고유의 다른 모든 자산들이랑 코릴레이션 값이 가장 낮은 것들이 사실은 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큰 기관들이 하는 거여가지고 일반 개인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베타를 조절하시기는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얘기 중에서 네. 스타일 로테이션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코스닥에 대한 강세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를 봐라 나스닥 전혀 안 꺾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참 두 가지를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의 현상이 미래를 네.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네. 이제 언제나 이제 네.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지금까지의 현상이 지금까지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상이 네.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너무 많이 관여하면 사실 위험한 거고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많이 안 흔들릴 겁니다. 금리 상승해도. 예. 왜? 옛날에 틀리거든요. 옛날에 보통 금리 상승할 때 나스닥이 세게 부러지려고 하면 PR을 40배 정도 받고 그렇죠. 주면 진짜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14배입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그 S&P 500 보니까 오히려 S&P 500이 더 높더만. 이게 왜 그러냐면 S&P 500이 더 높아 PR이. 이게 글로벌 지금 바이오테크의 네. 대장인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포가 14배거든요. 이익이 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 내년에 바이오테크 좋을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의 계속 말씀해 지금의 조정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낙관론자인데 지금 말씀 여기만 잘 피해가면 내년 플레이하기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다치면 내년 플레이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신경 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 왜냐면 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안에 이렇게 보시면 그 길러드 사이언스 보시면 올해 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전망이 내년이 또 비관적입니다. 네. 그래서 PR이 안 높습니다. 열네 배. 올해 이익 잘 나오니까 원래 보통 그 성장주들은 이익이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미쳐가는 게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내년이 약간 비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넘기면 내년에 대한 기대가 조금만 살아나면 다시 바이오테크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미국이랑 약간 틀린 게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지수는 지금 비쌉니다. 길러드 사이언스는 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미국이 먼저 이익이 날까? 굉장히 당연하죠. 미국이 승인하고 빅파마가 미국이고 판매도 미국 애들이 하고 실적 거기서 먼저 잡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 결국 글로벌 표준을 미국 애들이 만들어주지만 우리나라 실적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레깅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렇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부품주. 옛날에 배가 잘 팔리고 조선기자재 잡고. 네, 이게 분명히 레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대감이 먼저 이제 반영된 결과가 한쪽은 실적이 나오니까 네. 안 비싸고 이게 싼데 만약에 중간에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금리라는 변수가 이 시간이 약간 시간에 대해서 뭐 기다릴 수 있어 천년만년 이런데 천년만년으로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가? 잠깐 스트레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하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철강화학이 더 강하게 가려면 옛날처럼 중국이 소비 사이클, 산업 사이클 자체가 중국이 그때는 막 설비 투자를 하던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 사이클이잖아요. 소비를 확장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죽을 때까지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계속 소비주 아니냐. 예, 네. 맞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네. 질문 나왔는데 그래서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바이오 좋게 보는데 지금은 제약 바이오 중에 제약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넘버가 제약은 네. 나오거든요. 바이오는 전혀 안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안 나올수록 강해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장기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그쪽으로 미국 애들이 가고 있으니까 가긴 갈 거다. 근데 세상이 덜 위험해질 때 프리미엄 많이 줄 것 같고 지금은 제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버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소비 사이클입니다. 소비 사이클이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소비해서 그러니까 크게 카테고리는 중국 애들이 소비한다 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있죠. 네. 화장품 이런 것들. 그럼 그게 어디를 옆으로 번질 거냐. 근데 하나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무한정 옆으로 막 번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내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원래 외자계가 들어가서 자라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아모레퍼스픽, 뭐 오리온, 아모레퍼스픽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유통망을 진짜 깔고 있는 애들은 그래 고 왜냐면 유통망을 깔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유통망 까는 거는 너무 늦은 거죠. 네.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열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와서 하는데 경쟁이 이미 치열한데 지금 와서 깔려서 되겠습니까? 잘 안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소비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뭐냐?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망이 안 깔려. 유통망은 우리 로컬이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뭐 이케아 들어와서 되는 게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가구 시장, 유통망 시장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중국 소비 품목이 번지는 것도 하려네. 예, 그죠. 그런 것들 뭐 네. 브랜드력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뜬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다 못해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게 네. 떴다. 네. 이 생각보다 그냥 막연하게 중국 소비재 확산으로 막연하게 배팅했다가는 넘버가 안 나오면 황당해집니다. 이 높은 밸류를 한번 그냥 쾅 받았다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금리 상승 구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국 애들이 최종의 소비를 계속한다. 중국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듭니다. 예. 그 만드는 과정 속에도 중국 애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뭘까? 결국 얘네들 뭐 IT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데 네. 그 부품, 핵심 부품 중에서 그냥 우리나라 걸 쓸 수 있는 것들은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일본 대비 그런 거에 조금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안에서 찾아보는 게 이제 딱딱한 쪽에서 이제 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큰 것보다 작은 거에 말하면 세트가 힘듭니다. 세트는 중고 애들이 최종재를 생산 최종재를 만든다는 거는 세트는 경쟁 상태가 또 늘었다는 건데 아직 부품은 그러면 어떻게 됐든 누가 이기든 부품은 나쁘지 않을 상황이. IT 부품의 반도체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애들 때문에 좀 글로벌이 경기가 좋아지면 원래 이만 경기가 1 좋아지면 옛날에는 수요가 1 좋아졌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가세해서 옛날에 글로벌 경기 1 좋아졌으면 1 좋아졌는데 한 1.5 좋아지고 1.8 좋아지는 것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뭐 소비자 영역 안에 있습니다. 뭐 중국 애들이 여행 가고 뭐 이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는 설비 투자 베이스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딱딱한 거는 하여튼 부품 단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것 그런 투자 관점을 가지시는 게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생각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작은 순환에 대한 배팅이 일어날 수 있다. 싼 것들 턴하는데 그게 엄청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작은 쪽에서 많이 일어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벌어졌던 간극이 약간 좁혀지는 현상이라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확장연에 진입하면서 성장축이 뭐냐를 딱 인식하면 잘 교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2006, 7년의 그림이랑 약간 비슷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시장의 속성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마지막 진통 같은. 보시면 2005년에부터 주식시장 엄청 좋았는데 네. 2004년 6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차이나 쇼크를 해소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옛날보다 자산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페드가 인식하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번에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산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만큼 들깨질 것 같은데 또 개별 종목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는 갖고 있어야지 이 주식 예, 너무 사랑하면 그 주식이나 운명을 같이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년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AIIB.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ADB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아시아 투자를 늘리겠다. 거기다가 이제 뭐 그 흑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와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C 투자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던 이게 글로벌 경기가 옛날보다 천천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 옛날보다 덜 쓰고 더 만들고 중국이 옛날보다 덜 만들고 더 쓰고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교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역내에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영향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런 수요로 FTA랑 약간 비슷하죠. 전 세계가 다 함께 무역을 다 자유화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역내 교역이 제일 처음에 활성화됐었죠. 이건 역내를 좀 넓히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내에서 SOC 투자가 이을라는 그런 수요는 높아지고 활발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끌고 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SOC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그게 기업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SOC는 국가가 주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한테 야, 이거 돈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보장한다. 나 따라오면 되고, 야, 이거 안정적으로 한 20년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투자 컨셉이기 때문에, 배당 컨셉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주가를 갑자기 이런 걸로, 모멘텀에 걸려 드라마틱하게 뭐 매출 성장이 꽝꽝 올라오고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기는 실제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중국이 SOC 투자를 최근에 2년 동안 그렇게 강화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수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중국 정부가 하고 뭐 중국 기업들도 SOC 투자를 더 해야 되니까 남차 북차 합쳐주고 뭐 부실을 제거하지 갑자기 걔네들이 이익이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이걸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실적으로 쉽지는 그렇게 보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그 지금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섹터 그거가 이제 어디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여전히 이게 반도체하고 이제 그 철강 화학 그다음에 그러니까 철강 화학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철강 화학 조그만 거 그다음에 반도체 좋게 반도체 여전히 긍정. 네. 반도체도 반도체 장비 뭐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뭐 개별적인 그 너무 네. 스페시픽하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네. 말씀드리긴 반도체 어쨌든 네. 예, 반도체 그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네. 아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은행 섹터 좀 좋고 은행 근데 은행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정부 규제에서 이게 뭐 계좌 이동제라든가 인터넷 뱅크 출연하게 되면 이게 지금 그 모든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인터넷 은행에서 카드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그 키움증권이 보여줬던 것처럼 수수료 다운 아 장기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죠. 예. 네. 장기 성장 동력에 네. 대한 문제니까. 예. 네. 네. 내년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뭐 당분간 싸니까. 예, 뭐 크게 뭐 예. 미칠 게 지금은 당장은 없으니까. 예, 아니, 뭐 예.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든 위험은 조금 낮은 상황에서 대형 주말에서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땐 보험이 먼저 갈 거고. 예. 가다가 무한정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순간 그래도 님은 좀 개선된 거 아닌가? 부동산도 뭐 꼬꾸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 그리고 일단은 네. 글로벌 미국 은행주가 올라가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 포트를 맞춰놓으려고 국내 은행주를 살 겁니다. 근데 국내 은행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MSCI의 중국이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면 중국 은행의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별로 시큰둥할 텐데 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대형주 중에서 사실 대형주 그렇게 크게 살 게 없습니다. 계속 조그만 미드 섹터에서 움직이는 게 투자율이 가장 높을 거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굳이 뭐 하려 그러면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린 미국 금융주도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방은행주가 훨씬 좋을 거다. 네, 최근에 뭐 키커프를 비롯해서 네. 그런 종목들이 네. 훨씬 좋은 훨씬 좋을 거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움직인다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라지 섹터로 조금 네. 번지는 거죠.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것들은 조그만 것들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그만 것들 중에서 특히 포인트는 수요는 글로벌 경기에 맞추는 거니까 수요는 그렇다 시간에 따른 문제고 경쟁자가 별로 없는 조그만 기업들 경쟁자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시장 그 대형주 섹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대형주는 섹터. 여전히 그러니까 그 대형주 쪽보다는 여전히 그 중형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성장주 뜨거웠던 것들이 약간 소형주 쪽이 그동안 많았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미드 그 중형주 그러니까 적어도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동성에 대한 할인율도 좀 적으면서 좀 많이 되지 시장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면 이렇게 되면 대형주로 바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소형주가 부러집니다. 빨리 와야 되니까 이동성이 근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천천히 와가지고 시간 지나서 조정받고 이래서 중형주로 좀 왔다가 그래서 하여튼 이 구간을 한 어떻게 보면 잘 보내면 좀 투자의 효율 결국엔 다 올라가겠죠. 근데 네네. 잘 이 플럭테이션이 좀 왜냐면 중국 증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글로벌 증시가 약간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네네. 거거든요. 상태가 지금 그렇게 너무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싼 게 안전해 구간이고요. 그래서 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뭐 5 보면 앞에 5 달리면 팔고 4 초반 오면 사자. 예. 그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섣불리 예. 들어갈 필요는 거의 없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세미나 하고 이러지만 그러면 5미터로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이틀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통 지수가 10% 움직이면 기술적 조정인데 얘네들은 한 2배 잡아도 아무 문제 없다. 네네. 15% 잡고 이래도. 근데 예. 중국 지금 IPO 나오는 것도 중국 정부가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올렸는데 중국 정부가 시키려는데 거기에 왜 그러면 중국 정부랑 싸우고 있는 거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아직도 국유기업 적자 심해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근데 모멘텀이 더 강화되진 않는데 가격이 피로감을 느꼈으면 가격 자체가 이 피로감 해소해줘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건 언제냐. 중국 2, 4분기 GDP 나오면 그때 강해질 거다. 반작용이 안 좋았으니까 경기 분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GDP 2분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주식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가뜩이나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굳이 급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4, 5면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왜냐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중국장 한두 번 정도 밀리면 마지콜 나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맞죠. 아, 마지콜 나올 때. 지금 반등 나오는 게 왜냐면 마지콜 안 맞으려고 빡 올렸더라고요. 불꽃처럼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마진콜 한 두 번 맞으면 4천 정도 똑같네. 가면 마진콜 나올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네. 신용 반대만 나오면. 중국 주식시장 네. 90%가 개인 투자 시장이라서 네. 원래 보통 선진국 시장 기관 투자가 90%이거든요. 네. 개인이 90%이죠. 걔네들. 예. 그래서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시키려는데 중국 네. 정부가 신용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한테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층 민감한 시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금 약간 한 발 떨어지면서 천천히 시장을 봐도 나쁘지 않은 시장. 이라는 거죠. 급할 네. 거는 그게 없습니다. 안전성에 네.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쪽이 항상 그 정확하게 시기에 대한 쪽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성장통이죠. 한 번 더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성장통. 그 성장통에 대한 쪽을 겪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장 어쨌든 간에 좀 힘들다라는 생각, 그, 이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장, 어쨌든 좀 긴장해야 되는, 이제 이런 구간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그 자산 배분 전략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세이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안 가는 동안, 시세이도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삼한 광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 사실은 이제 LED 기업입니다. 근데 LED 기업인데 중국 반도체 육성수에 대한 쪽으로, 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매수하라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한 광전에 대한 쪽이 앞으로 2년간 매년 50% 이상씩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중국이 반도체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다라면 자산 배분을 할 거라는 얘기죠. 중국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살 걸 갖다가 좀 덜 사고 이쪽 중국 기업을 사는 이제 이런 그 내용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지금 이 중국 기업들에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겠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이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니치 마켓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런 거 찾기 매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 파워가 정말 강력해서 이케아나 어디를 가도 이제 통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선 없죠. 그죠? 없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음모론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돼서 승계 작업과 관련돼서 굳이 가격을 높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거죠. 현대차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거고 삼성전자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갈수록 좋은 게 지금 이쪽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이쪽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그렇습니다. 입장이라 굳이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중국이 M&A를 시도할 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3강에서 2강 1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이 엘피다랑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3강일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if입니다만 마이크론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현재 사업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중국에 팔아버린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단숨의 격차가 줄어들 네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중국이 또 국가가 지원하면서 무한정으로 여기다 돈을 풀어버리면 돈질하지 돈질. 네. 돈질이 또 전문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예. 뭐 CIC를 통해서 하든 뭐 정부가 직접 하든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여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세트나 분할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네. 반도체 올인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정말 뭐 제 스스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SK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중국인이었다면 중국인이 SK하이닉스에 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뭐 SK 뭐 이 그 쌍용차 지분 참여해놓고 기술 빼간 것처럼 뭐 그런 식의 뭐 기술 이탈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부담감은 너무 나갔다. 예,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뭐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스스로 지금 한 단계 더 위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처럼 뭐 비메모리 쪽도 해보고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아닌 다른 뭐 PRAM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도 해보고요. 나노공정도 한 단계 앞으로 더 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지 않은데 이 산업의 경쟁 구도의 변화는 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만한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에도 이기면서 중국의 뒷쫓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쪽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 그러니까 성광퉁이 뭐 10월 달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되는데 뭐 올해 못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올해 못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후광퉁, 성광퉁 연기설 일축 다 7월까지 준비 완료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준비 완료시킨다는 얘기는 뭐 8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뭐 위에서 그 또 법적인 것뿐만 검토가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심천 주식에 대한 쪽을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지금 이쪽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제조업 섹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IT 섹터들이 많죠. IT 섹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이얼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상장이 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광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 국내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광통에 대한 시행력 우리가 후광통 시행되기 전에도 국내 시장에서 별로 재미 없었잖아요. 한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광통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 성광통 시작 에 대한 쪽에 알리게 되면은 그 전후에서 한 3개월은 좀 재미없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에서 야 LG전자 사고 있느니 야 LG전자 쇼치고 하이얼사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롱숏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그 중국의 남동 지역 쪽에 남동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상해 더 아래쪽으로 이제 뭐 충칭 이런 쪽에 그 산업 단지들을 보면 주로 글로벌 IT 기업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 합작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배분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던 그 흐름이 일부는 중국으로 지금부터 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사우디가 개장하면서 과연 한국의 석유화학주가 매력적일까? 사우디의 아람코가 매력적일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같은 이머징 마켓 안에서 경쟁한다면 그래서 과거 우리가 좀 누렸던 여러 가지 특혜들 특히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업들의 특혜들이 세분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분할되면서 과거만큼 강한 압력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럼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게 연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좀 이런 판단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뉴스 하나를 보려고 했는데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해야죠. 그죠? 50분 다 됐기 때문에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때 선물, 주식 선물에 대한 얘기, 코스닥에서도 주식 선물을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리포트 하나 보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